백조 왕자. 옛날에 11명의 왕자와 1명의 공주를 둔 왕이 있었어요. 공주의 이름은 엘리자였죠. 12명의 아이들은 밝은 성격에 무엇이든 빨리 배웠어요. 그들은 성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왕이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왕은 왕비가 죽은 후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아이들은 새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생겨서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새로운 왕비는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악한 마녀였거든요. 아이들 모두 새 왕비를 만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 아이들을 없애버려야겠다. 전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왕비는 엘리자를 농부 부부가 있는 먼 곳으로 보냈어요. 왕비는 왕이 왕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다면서 끔찍한 거짓말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왕비는 왕자들에게 주문을 걸었지요. 너희들은 남은 생애 동안 못생기고 말 못하는 새로 살아갈 것이다. 멀리 날아가거라 당장. 왕자들은 너무 착해서 왕비의 주문에 완전하게 걸려들지는 않았어요. 못생긴 새가 되는 대신 아름다운 백조로 변하였지요. 그리고 성으로부터 먼 곳으로 날아갔어요. 엘리자는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몹시 보고 싶었지요. 15이 되었을 때 엘리자는 성으로 되돌아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왕비는 왕과 공주가 서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왕비는 어리고 아름다운 엘리자를 질투했죠. 공주가 나보다 예쁠 수는 없지. 하지만 왕비는 친절한 척했어요. 어서 오렴 아가야. 성으로 잘 돌아왔다. 내 방으로 먼저 가자.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단다. 악마의 눈으로부터 널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과 머리에 이 크림을 발라줄게. 그 크림은 엘리자를 못생기게 만들려는 왕비의 속임수였어요. 왕이 엘리자를 보고 몹시 화가 났어요. 아, 이 못생긴 소녀가 내 딸일 리가 없다. 데려가라. 필요 없구나. 엘리자는 성에서 쫓겨났어요. 오빠들과 함께 성에 있기를 바랬는데. 엘리자는 오빠를 찾아 여행을 시작했어요. 숲속으로 들어가 작은 연못을 발견한 엘리자는 세수를 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엘리자는 다시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숲은 우거져서 커다랗고 두꺼운 나무 사이로 햇살이 땅에 거의 닿지 않았지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멀리 숲의 끝자락에 도달했지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자는 계속 걸었지요. 얼마 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자는 무서워서 어디론가 숨으려 했지만 숨기도 전에 엘리자는 한 노파와 마주쳤어요. 나 때문에 무서웠니? 네, 조금요. 나는 딸기를 따러 자주 여기에 온단다. 좀 먹어볼래? 네, 저는 배가 많이 고파요. 정글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걸 먹으렴.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11명의 왕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에서 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하지만 머리에 왕관을 쓴 백조들은 봤단다. 강에서 헤엄을 치고 있던 걸 저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엘리자는 노파에게 감사하며 강둑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걸어 엘리자는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까지 오게 되었죠. 여기엔 아무도 없어. 오빠들을 어떻게 찾지? 엘리자는 해초에 걸려있는 11개의 백조 깃털을 발견했어요. 11개야! 아마도 곧 오빠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해가 막 지려할 때 엘리자는 하늘에서 11마리의 아름다운 백조가 자신이 서 있는 해변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엘리자 근처에 내려앉았어요. 태양이 지자 그들은 11명의 왕자로 바뀌었어요. 오빠! 마침내 찾아냈어! 난 엘리자예요. 모두들 엘리자를 만나 행복했어요. 왕비의 주문에 걸려서 우리는 백조가 되었어. 낮에는 백조와 똑같이 날지만 해가 지면 우린 사람으로 돌아와. 우리는 1년에 한 번 집에 돌아갈 수 있어. 내일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물론이지. 그 끔찍한 저주도 풀었으면 해. 다음 날 아침, 왕자들은 다시 백조로 변했어요. 왕자들은 그물망에 엘리자를 앉히고 부리로 그물망을 들어올린 후 나왔어요. 엘리자는 발 아래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또 구름 아래로 산, 숲, 마을, 도시, 그리고 궁전도 보았지요. 하루가 저물 무렵 그들은 동굴 근처에 내려앉았어요.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였지요. 밤에 엘리자는 자는 동안 요정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 꿈을 꾸었어요. 숲에서 만난 노파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고 엘리자는 생각했지요. 안녕 엘리자. 나는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 네, 오빠들을 저주에서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용기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단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오빠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게요. 따갑고 고통스러울 거야. 그 고통 견딜게요.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별한 쐐기풀이 이 동굴 근처 묘지에서 자라고 있단다. 쐐기풀을 뜯어서 잘 찌은 다음 그것으로 11벌의 코트를 짜거라. 그 코트를 백조에게 던지면 주문이 풀릴 거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란다. 내가 말을 하면 오빠들은 죽게 될 거야. 네, 그렇게 할게요. 엘리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꿈이었답니다. 엘리자는 오빠들을 찾았지만 모두 떠난 뒤였어요. 지금이 일을 시작할 때야. 엘리자는 밖으로 나가 쐐기 풀을 뜯기 시작했어요. 따갑고 고통스러웠지만 엘리자는 하던 일을 계속했지요. 엘리자는 쐐기 풀을 뜯어 동굴로 가져와서 찧었어요. 쥐 한 마리가 엘리자가 하고 있는 일을 보았지요. 쥐는 흥미를 느끼고는 엘리자를 돕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자 오빠들이 동굴로 돌아와서 엘리자의 기이한 행동을 보았어요. 뭐하고 있어, 엘리자? 왜 대답이 없어? 조용히 있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엘리자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나 봐. 막내가 엘리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올렸어요. 찔려서 벌겋게 된 손을 보자 막내는 눈물을 흘렸지요. 눈물 몇 방울이 엘리자의 손에 떨어졌어요. 눈물이 엘리자의 고통을 덜어주자 엘리자는 잠이 들었답니다. 엘리자는 여러 날 동안 계속 일을 했어요. 쥐가 나서서 도와주었지요. 엘리자는 외투 하나를 끝냈고 다음 외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엘리자가 쐐기 풀을 뜯고 있을 때 근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동굴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개 몇 마리와 사냥꾼들이 엘리자를 애워쌌어요. 모두들 옷을 잘 차려입고 있었지요. 잘생긴 젊은 남자가 말에서 내려 엘리자에게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좀 도와드릴까요? 당신을 여기 황량한 곳에 내버려 둘 순 없군요. 전 이 나라의 왕입니다. 저와 성으로 가시지요. 거긴 안전할 겁니다. 엘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왕의 성에 도착했죠. 성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엘리자는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오빠들을 생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렸지요. 왕은 엘리자에게 쐐기 풀과 엘리자가 짠 외투를 가져다 주었어요. 당신 물건이 여기 있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아, 그 미소.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겠어요. 엘리자는 그곳에서 외투를 짜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외투를 열 벌 지었지요. 마지막 한 벌을 막 지으려 할 때 쐐기풀이 떨어졌어요. 엘리자는 성 근처 묘지로 가서 쐐기풀을 뜯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에 성 밖으로 나가 묘지를 찾았지요. 쐐기풀을 뜯고 있을 때 왕의 고문이 엘리자를 애워쌌어요. 여기 계셨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쐐기풀을 뜯는다. 뭘 위해서죠? 마법에 필요한 게 틀림없군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은 마녀요. 그리고 제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전하. 처음에는 내 고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저 여자를 내일 법정에 세워서 형벌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저 여자를 죽여야 합니다. 아니면 코끼리 발 아래에 깔려 죽게 합시다. 저런 마녀는 우리나라에 있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저 여자는 내일 당장 죽어야 합니다. 더 늦춰선 안 돼요. 성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엘리자를 추방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엘리자는 음침한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감옥 안으로 외투와 쇠기 플루왁스가 던져졌어요. 왕께서 널 위해 이걸 보내셨다. 따뜻하게 해줄 거야.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왁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쇠기풀이 더 필요해. 바로 그때 엘리자는 감옥의 창문에서 쥐를 보았어요. 엘리자는 빨리 일을 시작했지요. 쥐는 감옥과 묘지 사이를 뛰었어요. 쥐는 쇠기풀을 많이 뜯어다가 엘리자에게 갖다 주었지요. 엘리자는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오기 전까지 마지막 외투를 짜고 있었어요. 자신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수레에 앉아 외투를 짰지요. 외투 열벌이 발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수레가 막 배에 이르렀어요. 그 배는 엘리자를 태우고 갈 배였지요. 바로 그 순간 엘리자는 익숙한 소리를 들었어요. 엘리자는 머리 위로 11마리의 백조가 날고 있는 것을 올려다 보았지요. 백조들은 엘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레 주변에 둘러앉았어요. 엘리자가 마지막 외투를 완성했어요. 엘리자가 외투를 백조에게 하나하나 던지자 백조들은 11명의 잘생긴 왕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소녀는 우리의 여동생이에요. 그녀는 죄가 없어요. 오빠들을 구했어요. 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난 마녀가 아니에요. 오빠들을 마녀의 저주로부터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주는 왕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왕은 엘리자를 대했던 행동 방식에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당신을 의심해서 정말로 미안해요. 부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결혼 소식을 듣고 행복했어요. 11명의 왕자가 왕실의 결혼에 참석했지요. 이후 왕과 엘리자 왕비와 11명의 왕자들은 사악한 왕비의 나라를 함락시키고 왕비를 평생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왕은 마녀의 저주에서 풀려났지요. 그 후로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